먹고 살면 되는 거지. 술 한 잔에 시름을 털고 옆으로 숨 한번 웃어보자 세상아. 시계 바늘처럼 돌고 돌다가 가는 길을 잃은 사람아. 미련 따윈 없는 거야. 후회도 없는 거야. 아 여자가 좋아 술이 좋아 친구가 좋아 싫다는 사람은 없어. 너도 한번 해보고 나도 한번 해본다. 시계 바늘처럼 돌고 돌다가 가는 길을 잃은 사람아. 미련 따윈 없는 거야. 후회도 없는 거야. 아 세상살이 뭐 다 그